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자꾸만 새어나와 난 어떡하죠 뭘 해야 하죠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픈걸요 바람 타고서 너를 향해서 난 기다리죠 그대 눈물이 없죠 널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눈물 많은 내 불을 타고 흐르죠 아직도 내 맘